요령식 동검. 전황해도 신천 출토.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5에서 4세기경을 전후로 하여 요령식 동검 문화와 한국식 동검 문화로 나누어진다. 요령식 동검 문화는 기원전 1000년 무렵 랴오닝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청동기 문화이다. 요령식 동검은 몸체가 중국악기 비파를 닮아 비파형 동검 또는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이라는 점에서 고조선식 동검이라고 불린다. 전형적인 요령식 동검의 형태는 검몸 아랫부분이 폭이 넓고 둥근 비파 모양을 이루며 중앙보다 약간 위에 위치한 좌우 돌기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검몸과 자루를 따로 만들어 조합하는 형식으로 한 몸으로 만드는 중국식 동검과는 차이가 있다. 이 칼자루는 황해도 신천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T자 모양의 칼자루는 요령식 동검과 함께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식으로 전면에 번개 무늬가 장식됐다. 한반도에서는 요령식 동검과 결합되는 칼자루의 출토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다.